주는 봄이요 봄은 꿈나라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진달래가 방구듣는 봄봄 청춘은 싱글벙글 윙크하는 봄봄봄봄봄봄봄 갈랄라 스르는 두근두근 청춘의 꿈 산들산들 봄바람이 춤을 추는 봄봄 시냇가에 보들끼리는 청춘은 봄이요 봄은